조선의 관광 등산지의 하나인 묘양산에 최근 등산길이 새로 생겨나 탐승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 새 등산길은 묘양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으로 오르는 이솟남 폭포에서부터 12단 폭포까지의 노종입니다. 탐승길에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다리들과 수백 명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 등이 손색없이 꾸려져 있습니다.